주님, 우리를 부르신 이 자리가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우리의 한계가 경험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한계 속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는 자리임을 또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자기를 내어주신 주님의 마음, 주님의 흔적이 또 우리 안에 새겨지는 자리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 이 땅을 회복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또 우리 안에 흔적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이 노래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세상을 섬기며 이 땅에 더 살려 기도하지 말라.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아멘. 주님 우리가 주의 흔적을 주의 마음을 이 땅 가운데 품고 살겠습니다. 우리에게 보이신 주의 십자가를 우리의 삶에 담겠습니다. 우리의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샬롬, 양누리 어울림입니다. 양누리 어울림은 기독교 세관을 담은 좋은 자료들을 참조를 하여 거의 그 대부분을 인용하여 나르려고 합니다. 제가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시작하면서 그 말씀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나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의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의문들이 들 때 기도하면서 또 고심하면서 답을 찾으면서 느낀 것은 거의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의문들이 그 믿음의 선배들이,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이 다 겪었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의문의 98%가 믿음의 선배들의 책을 통해서 또 간증과 또 설교와 강의를 통해서 풀려졌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런 그 구절 중에 그 스퍼전이 수석서들에 관한 재담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령이 자신들에게 계시하신 바에 대해 그렇게 많이 말하는 사람들이 성령이 다른 사람들에게 계시하신 바에 대해선 그렇게 거의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주 이상한 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곧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는 것 같이 또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시고 또 과거에도 역사하셨고 또 현재도 역사하시고 또 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진리가 성령 안에서 드러나고 보존되는 것입니다. 그런 성령의 역사, 공동체적인 그 역사 안에서 그 진리가 보존되고 나타난 것이 교리요, 정통 신학인 것입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더욱더 명확하게 또 조직적으로 우리가 배우 그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그 모든 것들이 그 성령이 남겨진 그런 그런 흔적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그 가장 그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답답한 것은 어떤 그 말씀을 깨닫는 것이 그 성령 안에서 그런 무슨 산에 올라가서 무슨 다운로드 받듯 한꺼번에 그렇게 깨닫는 것처럼 말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산에 올라가서 3년 동안 뭐 성경을 보고 뭐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 그런 사람들 치고 제가 제대로 된 사람을 아직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또 극단적으로 그 김남주 목사님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직 성경주의 하면서 오직 성경만 읽는 신학생 치고 제대로 된 신학생을 내가 본 적이 없다. 나는 믿음의 선배들이 남겨준 많은 책들도 살펴보고 또 교회사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서로 그런 성령의 역사들을 나누고 그리고 형성된 그런 것들을 배우고 이런 과정 안에서 그 말씀 붙들고 말씀 더 깨달아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 것이지 오직 무슨 산에 올라가서 무슨 다운로드 받듯 그런 그렇게 한꺼번에 무슨 뭐가 쫙 오듯 그런 그렇게 그러면서 성경만 파고드는 사람치고 제대로 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택하시고 3년 반 동안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을 이제 교육학적으로 보면 그 3년 반의 시간이 무려 10년 동안 배운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최고의 교사한테 바로 최고의 교사인 예수님께 3년 반 동안 삶으로 또 그 많은 그 함께하는 많은 시간을 통해서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그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성령의 그 역사들을 우리가 또 살펴보고 또 교회적으로 교회사적으로 또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 남기신 그 진리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전통 신학이요 또 교리인 것입니다. 양누리의 어울림은 그런 많은 좋은 자료들 또 믿음의 선배들이 남겨준 그 성령의 그 흔적들을 그 고스란히 또 이렇게 나누고 또 펼치고 또 이렇게 뿌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동성애와 UFO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영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성경을 기록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구원자시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을 너로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성경을,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번 곰곰이 살펴보시고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이 땅에서 많은 그 마귀의 역사와 핍박 가운데 그 성령의 그런 역사 가운데 모든 마귀의 권세를 제할 권세를 너에게 주었으니 악한 자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예수 이름으로 저들을 악에서 구하옵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저들을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보호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의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그 교회의 승리, 예수의 승리, 그 다음에 하나님의 확실한 그 심판과 불같은 심판. 이것들을 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기독교 안에서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이렇게 말씀의 그런 중심을 알고 이렇게 살아나가야 되는데 그 너무 보면 그 UFO니 뭐 음모론이니 그 너무 그 외적인 부분으로 너무 이렇게 많이 그 쏠려 있는 것들을 그 보게 됩니다. 그 UFO나 그런 음모론 또 뭐 프리메이슨 같은 이런 것들 뭐 그림자 단체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너무 그런 데 빠져들지 마십시오. 성경적으로 어느 정도 분별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동성애와 UFO를 다루려고 합니다. 그 마귀의 역사는 뭐 이슬람을 통해서든 또 우리의 탐욕과 탐욕 같은 우상과 또 재물과 또 그런 또 신천지니 무슨 그 여호와 증인이니 또 하나님의 교회니 그런 잘못된 이단적인 사상과 자기가 예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마귀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지금 또 UFO라는 그런 부분을 통해서 그것이 막 종교화되고 있는 것들을 그 외국에서 보고 있는데 또 그런 현상들이 또 뭐 마귀의 현상들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일리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럼 마귀가 무엇인가 어떠한 존재인가는 성경에 분명히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대적하고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케 하며 그 말씀의 뜻과 십자가의 사랑과 그런 부분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든 작용들이 다 마귀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우리는 진리 안에서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하고 그 다음 구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가 나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마귀를 대적하라는 부분은 많이 강조가 되는 것 같은데 그 다음 구절인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부분은 많이 놓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한 것이 뭡니까?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살펴봐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성경의 80%는 우리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이런 거룩한 삶과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의 그런 자녀로서의 삶의 그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런 사명들이 그 안에 녹아져 있습니다. 이런 전도와 선교, 또 거룩한 삶, 이것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서로 공동체적으로 서로를 붙들어주는 것. 이런 것이 바로 그 성경의 모든 내용입니다. 근데 무슨 음모론, 뭐 UFO, 그리고 무슨 프리메이슨 그림자단체, 이런 데 너무 매몰되지 마십시오. 호기심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알고 또 분별을 위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알기 위해서 그러니까 너무 많이 그런 복잡한 것들이 그 인터넷상에서 돌아다니는 것을 보면서 어느 정도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이 부분을 다루고자 합니다. 먼저 동성애에 대해서 나누어봅시다. 저번에는 동성애는 유전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동성애를 과학으로 결정된 문제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나누어 봅시다. 그 오바마가 그 동성 결혼 지지 표명으로 다시 한번 미국 내 동성 결혼 법률화에 대한 이견이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내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주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통계만 보더라도 그 여론을 보면 찬성이 52%, 반대가 43%로 동성 결혼을 지지하는 쪽으로 기운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는 그 성경을 교리로 채택하고 있는 교회와 크리스천조차도 동성 결혼에 대한 입장에 그 통일된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교단과 교회에 따라서 찬성, 반대, 또 무관심, 등 다양한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크리스천 2세들의 그 경우 교회에 상관없이 그 자세가 더욱 너그럽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동성에 대한 먼저 과거로 결정된 문제일까? 즉 증거인 측면과 또 둘째는 동성애의 결과는 또 열매에 대한 부분과 셋째는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하는가? 성경적인 입장에 대해서 나눌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를 종합하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보통 그 사업하시는 분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한 5년 정도를 그 미래를 배우려면 일본을 보고 그 다음에 그 더 배우려면 미국을 봐라. 근데 이런 것이 그 신학적인 입장과 그 흐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 미국의 지금 이 현실이 또 우리나라에도 지금 동성에 대한 물결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좋은 건 배우고 나쁜 것은 능히 진리로 대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그 동성애의 그 생물학적 접근을 통해서 한번 나눠봅시다. 과연 생물학적으로 남녀의 구분이 어려운 것인가? 만약 그 남녀가 그 구분이 어렵다면 이것이 동성애와 관련이 있는 것인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객관적 차원에서 볼 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성적 구분이 없는 애매한 상태로 태어난다면 그 행위에 대해 옳다 그러다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그 동성애에 대한 연구는 동성애자가 처음부터 생물학적으로 순수한 동성애자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여져야 하는 하나의 부류임을 보여주는 추세입니다. 많은 동성애자들은 생물학적인 설명을 환영하며 최근에 실시된 동성애에 관한 생물학적 설명들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생물학적 시도에 대한 결론부터 말하자면 거의 대부분의 연구들은 남녀는 쉽게 구분된다는 쪽에 편을 들고 있습니다. 다음 그 사이언스지에 게재된 논문들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거기 논문에 보면 성적 취향에 대한 생물학적 기초를 세우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이런 노력들은 동성애자와 이성애자 간의 어떤 일관된 차이점을 확립하는 데 실패했다. 세포 유전학, 내분비학, 신경 해석학 그 상의 방법 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고날 때부터 동성애를 하고 있다는 생물학적 특성이 존재할 것이라는 증거들에는 결함이 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런 증거들이 거의 없다. 결함이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의 결정은 1차적으로 유전적으로 일어나며 그 발달은 호르몬에 의해 조절됩니다. 정상적인 경우 남자의 수정란은 XY, 여자의 수정란은 XX의 성염책체를 갖게 됩니다. 수정란이 세포 분열을 시작해서 자라갈 때 처음 한 달간은 구조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경우 Y염색체에 있는 일련의 유전자들이 발현되어 두 가지 작용을 동시에 하는데, 하나는 남성으로 발달하도록 돕고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으로 발달한 것을 억제합니다. 이 유전자들은 남성 호르몬의 농도를 조절시키는데 여성으로 발달되기 위해서는 이 호르몬들이 충분히 낮은 상태로 유지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유전적으로 결정되었을지라도 성 발달 과정 중 호르몬의 작용이나 조절이 비정상적으로 일어날 경우 다른 성으로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예들로 남자의 수정란에 Y염색체에 있는 일련의 유전자들 중에 정소결정인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남자의 수정란은 XY, 여자는 XX의 섬염색체만을 갖지만 만약 정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 정소결정인자 유전자가 X염색체로 재조합되어 들어가게 되면 XX의 성염색체를 가진 수정란이지만 남성이 되고, 반대로 XY염색체를 가졌어도 여성이 됩니다. 이런 예들은 다른 사람보다 여성 운동 선수들의 경우가 많이 발견됩니다. 한 보고서에 보면 그 올림픽에 참가한 여성 6,000명을 조사하였는데 12명이 이런 비정상적인 경우가 그 발생했습니다. 이는 그 500명의 한 명꼴인 셈입니다. 이들은 그 유전적인 그 남성으로 판명되어 자격을 박탈당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그 비정상적인 예로는 자웅동체입니다. 자웅동체란 한 몸에 남성과 여성의 생식기관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합니다. 이들은 신체 각 부위의 세포가 XXXY 혹은 XXY의 각기 다른 선염색체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XY염색체에만 있는데도 자웅동체인 경우가 발견되기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XY염색체를 가졌지만 배아 발생 중 남성 호르몬 두 가지 중 한 가지만 만들어져 유사 자운동체가 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여성으로 자라나게 되지만 남성 호르몬이 강하게 나오는 사춘기가 될 때 남성 생식기가 발달되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 밖에는 그 XXY 남성, XYY 남성, XXX 여성 등의 비정상적인 예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유전적으로 혹은 염색체 이상으로 성적인 발달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 이들이 성 정체성을 잃고 결혼도 못하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남자는 남자로 여자는 여자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동성애자라고 부를 수 없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동성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위와 같은 비정상적인 성염색체나 자원동체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염색체를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드물게 일어나는 다른 사람의 예를 들며 자신들의 동성행위를 합법화, 그 합방화시킨다면 이는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의 다른 주제인 UFO에 대해서 나누어봅시다. UFO 주제에 대해서 네 가지 방법으로 접근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UFO를 본 사람이 있다는데 정말인가? 즉 증거적인 부분입니다. 두 번째, UFO가 과학에서 비롯된 생각인가? 즉 과학적인 부분입니다. 또 세 번째, 우주의 창조가 기록된 성경에는 UFO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즉 성경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UFO를 추정하는 사람들은 어떤 동기에서 이를 주장하며 또 극단적인 UFO 추종자들은 무엇을 하며 사는가? 즉 사회적인 부분을 다룰 것입니다. 그럼 그 첫째로 UFO를 보았다고 하는데 그 UFO를 보았다는 부분의 그 증거는 확실한가? 보통 UFO는 단지 그 미확인된 비행 물체로 그 국한되지 않고 외계의 지적 존재, 즉 외계인까지 연장되며 그것들을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UFO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1946년 애덤 스키라는 사람이 우주의 객척자라는 소설을 썼는데 다음에 184개의 UFO를 목격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또한 1953년에는 그 외계인을 직접 만나 달에도 갔으며 거기에는 울창한 숲과 짐승이 존재한다고 언급까지 했습니다. 다행히 그는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하기 4년 전에 1965년에 사망으로 생전에 자신이 말한 것에 대한 비난을 면했습니다. 프라이는 1950년대부터 다진동 라디오를 개발해 외계의 신호를 받으려 했으나 아직 접수된 기록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외계인 영상으로 가장 유명한 것은 1947년 미국 뉴멕시코주의 로즈웰이라는 도시에서 외계인을 해부하는 필름입니다. 그러나 이 흐릿한 그 필름은 이미 조작된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결론이 난 한참 후인 1995년에는 또 UFO 세계 집회, 그 독일에서 UFO 세계 집회가 있었는데 이때에도 주된 인기물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유튜브 등 인터넷에 그 진위 여부의 그 언급도 없이 등장하며 여전히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1900년에 그 프랑스의 과학 아카데미는 외계인과 처음 접촉하는 사람에게 10만 프랑을 수여하기로 했으나 아직까지 이 상금은 주인 없는 상태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외계인을 찾는 가장 유명한 기관인 SETI의 그 선임 연구가 쇼스텍의 언급이 지금까지 외계인의 증거에 대한 현주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쇼스텍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것도 외계 생명체라고 증명된 것은 없다. 없다. 어떤 것도 외계 생명체라고 증명된 것은 없다. 그럼에도 나는 외계인이 있다는 것에 낙관적이다. 지금까지 인류가 보았던 별보다 천배나 많은 별들을 관찰할 것인데 그렇다면 외계에서의 신호를 잡아낼 가능성이 높아진다. 외계 생명체로서부터의 신호가 잡히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뉴스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생각을 모두 뒤집을 새로운 지식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못합니다. 못했습니다. 단지 외계인이 있다는 자신의 믿음, 그 믿음만을 반복합니다. 그의 말은 관찰된 이야기는 하나도 없고 관찰된다면, 관찰된다면이란 말만 반복합니다. 외계인에 대해 가장 많은 정보를 그 갖고 있다는 사람의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nothing, 아직까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쇼스택이 2010년 한국을 방문했을 때 죽을 때까지 외계 신호가 잡히지 않는다면 그런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죽을 날까지 신호가 잡히지 않는다면 이런 유언을 남길 것 같긴 하다. 지금의 외계인 탐사 방법에 심각한 오류가 있는 듯하다. 포기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찾아라. 분명한 하나의 결론은 UFO는 관찰되었기에 등장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분명한 하나의 결론은 UFO는 관찰되었기에 등장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그 미국에서 UFO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그 1946년 애덤 스키라는 그 사람의 우주의 개척자라는 소설이 썼고 나서 그 다음에 184개의 UFO를 목격했다는 증언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처럼 UFO가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먼저입니다. 그 믿음을 갖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어떤 증거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 UFO를 본 사람이 있다는데 정말일까라는 그런 증거적인 부분에서 확실하게 nothing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리로 다스리는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서겠습니다. 주님의 흔적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부르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 땅에 부르신 우리 교회를 통해 하늘나라 이제 울지